난 바보였었죠. 내가 바보였었죠. 후회해도 늦었죠. 알죠. 돌이킬 순 없죠. 그댈 볼 수 없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땐 얘기하지 못했죠. 너무 어리석었죠. 이제 와서 이렇게 애태우면 나 용서를 빌어요. 당신은 나는 바보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술과 쓴 담배 연기로 망가지고 있죠. 당신은 나는 바보입니다. 아직 사랑하기에 하루 종일 펑펑 울고만 있죠. 그대도 나도 모두 바보처럼. 그러지 말아요.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어떻게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다시 생각해봐요.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너무 어리석었죠. 이제 와서 이렇게 애태우면 나 용서를 빌어요. 당신은 난 바보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술과 쓴 담배 연기로 망가지고 있죠. 가지고